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예수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며 주 보혈의 영역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여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예, 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나의 거룩해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예전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은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축복해 주시사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너가 아니오 성령이라 했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오직 생명의 권능이 넘치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듯이 유월절은 예수의 희생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유월절의 그 언어의 의미는 바로 넘어가다, 바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처럼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아래 있는 자, 거듭난 자는 성경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새 창조, 성도의 첫 출발,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바로 유월절 날에 그 첫 달로 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신약에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그 구분은 하나 정확하게 그 분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무교절을 지킨다 하면 바로 그 안에 유월절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을 같이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는 자녀답게 여호와의 군대답게 바로 누룩 없는 죄와 악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칭의와 칭의는 성화를 동반합니다. 반드시 성화를 동반합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교절 안에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시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과 그리고 그 무교절 안에 그 무교병을 땅에 3일 동안 묻고 그 다음 다시 파서 먹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보좌에 오르신 것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모든 절기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40절과 4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며 460년이 끝나고 그날, 바로 그날에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날이 정확하게 유월절 날의 시작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12장을 통해 오직 구원은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를 말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던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리고 바로 칭의의 시작은 누룩 없는 무교병, 그 바로 누룩 없는 성화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5장 1절에 그 누룩을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것을 말하면서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음행, 죄와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우리의 칭의, 바로 예수의 피,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작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교회의 시작은, 여호와의 군대의 시작은 유월절과 무교절, 십자가와 거룩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의 시작도 십자가와 거룩이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의 시작이 할례와 성결이었습니다. 그 성결이 곧 여호와의 군대의, 여호수아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아간의 죄를 졌을 때 그 군대가,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 시작은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성령 안에서, 그 거룩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처음에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의 그 죄, 어떻게 보면 작은 누룩 아닙니까? 그 작은 누룩을 성결케 하신 후부터 그 교회의 시작을 밝히십니다. 바로 거룩함이 교회의 중심이며 바로 승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만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이다. 사망이 넘어가이다 라고 진노가 넘어가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거룩한 일주일, 완전한 모든 날 하루하루를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 거룩과 성결만이 유일한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시작은 바로 예수의 피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승리를 맛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양누리 어울림과 또 와이 북스몰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나 됩니다. 무려 300만의 영혼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열방을 향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담대히 나가겠사오니 주여, 거친 파도와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네. 임재하시옵소서. 네. 거친 파도 날아가게 와도 주와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in Egypt, This month is to be for you the first month of your year. Tell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that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each man is to take a lamb for his family, one for each household. If any household is too small for a whole lamb, they must share one with their nearest neighbor,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number of people there are. You are to determine the amount of lamb needed in accordance with what each person will eat. The animals you choose must be year-old males without defect, and you may take them from the sheep or the goats. Take care of them until the 14th day of the month, when all the people of the community of Israel must slaughter them at twilight. Then they are to take some of the blood and put it on the sides and tops of the door frames of the houses where they eat the lambs. That same night, they are to eat the meat roasted over the fire, along with bitter herbs and bread made without yeast. Do not eat the meat raw or cooked in water, but roast it over the fire, head, legs, and inner parts. Do not leave any of it till morning. If some is left till morning, you must burn it. This is how you are to eat it, with your cloak tucked into your belt,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Eat it in haste. It is the Lord's Passover. On that same night, I will pass through Egypt and strike down every firstborn, both men and animals. And I will bring judgment on all the gods of Egypt. I am the Lord. The blood wi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No destructive plague will touch you when I strike Egypt. This is a day you are to commemorat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you shall celebrate it as a festival to the Lord, a lasting ordinance. For 7 days, you are to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On the first day, remove the yeast from your houses. For whoever eats anything with yeast in it, from the first day through the seventh, must be cut off from Israel. On the first day, hold a sacred assembly, and another one on the seventh day. Do no work at all on these days, except to prepare food for everyone to eat. That is all you may do. Celebrat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because it was on this very day that I brought your divisions out of Egypt. Celebrate this day as a lasting ordinanc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In the first month, you are to eat bread made without yeast. From the evening of the 14th day until the evening of the 21st day. For 7 days, no yeast is to be found in your houses, and whoever eats anything with yeast in it must be cut off from the community of Israel, whether he is an alien or native born. Eat nothing made with yeast. Wherever you live, you must eat unleavened bread. Then Moses summoned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said to them, Go at once and select the animals for your families, and slaughter the Passover lamb. Take a bunch of hyssop, dip it into the blood in the basin, and put some of the blood on the top and on both sides of the door frame. Not one of you shall go out the door of his house until morning. When the Lord goes through the land to strike down the Egyptians, he will see the blood on the top and sides of the door frame, and will pass over that doorway. And he will not permit the destroyer to enter your houses and strike you down. Obey these instructions as a lasting ordinance for you and your descendants. and you enter the land that the Lord will give you, as he promised, observe this ceremony. And when your children ask you, what does this ceremony mean to you? Then tell them, it is the Passover sacrifice to the Lord, who passed over the houses of the Israelites in Egypt and spared our homes when he struck down the Egyptians. Then the people bowed down and worshipped. The Israelites did just what the Lord commanded Moses and Aaron. At midnight, the Lord struck down all the firstborn in Egypt, from the firstborn of Pharaoh who sat on the throne, to the firstborn of the prisoner who was in the dungeon, and the firstborn of all the livestock as well. Pharaoh and all his officials and all the Egyptians got up during the night, and there was loud wailing in Egypt, for there was not a house without someone dead. During the night, Pharaoh summoned Moses and Aaron and said, Up! Leave my people, you and the Israelites. Go worship the Lord as you have requested. Take your flocks and herds as you have said and go, and also bless me. The Egyptians urged the people to hurry and leave the country. For otherwise, they said, we will all die. So the people took their dough before the yeast was added and carried it on their shoulders in kneading troughs wrapped in clothing. The Israelites did as Moses instructed and asked the Egyptians for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for clothing. The Lord had made the Egyptians favorably disposed toward the people, and they gave them what they asked for. So they plundered the Egyptians. The Israelites journeyed from Ramesses to Succoth. There were about 600,000 men on foot, besides women and children. Many other people went up with them, as well as large droves of livestock, both flocks and herds. With the dough they had brought from Egypt, they baked cakes of unleavened bread. The dough was without yeast because they had been driven out of Egypt and did not have time to prepare food for themselves. Now the length of time the Israelite people lived in Egypt was 430 years. At the end of the 430 years, to the very day, all the Lord's divisions left Egypt. Because the Lord kept vigil that night to bring them out of Egypt, on this night, all the Israelites are to keep vigil to honor the Lord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the Passover. No foreigner is to eat of it. Any slave you have bought may eat of it after you have circumcised him. But a temporary resident and a hired worker may not eat of it. It must be eaten inside one house. Take none of the meat outside the house. Do not break any of the bones.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must celebrate it. An alien living among you who wants to celebrate the Lord's Passover must have all the males in his household circumcised. Then he may take part, like one born in the land. No uncircumcised male may eat of it. The same law applies to the native-born and to the alien living among you. All the Israelites did just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and Aaron. And on that very day, the Lord brought the Israelites out of Egypt by their divisions. 出埃及记第12章 耶和华在埃及地晓谕摩西亚伦说, 你们要以本月为正月，为一年之首。 你们吩咐以色列全会众说：本月初十日，个人要按着富家取羊羔，一家一只。若是一家的人太少，吃不了一只羊羔，本人就要和他隔壁的邻舍共取一只。你们预备羊羔，要按着人数和饭量计算，要无残疾一岁的公羊羔。你们或从绵羊里取，或从山羊里取，都可以。 要留到本月十四日，在黄昏的时候，以色列全会众把羊羔宰了，各家要取点血，涂在吃羊羔的房屋左右的门框上和门楣上。当夜要吃羊羔的肉，用火烤了，与无酵饼和苦菜同吃。不可吃生的，断不可吃水煮的，要带着头、腿、五脏，用火烤了吃。 不可剩下一点留到早晨，若留到早晨，要用火烧了。你们吃羊羔，当腰间束带，脚上穿鞋，手中拿杖，赶紧的吃。这是耶和华的逾越节，因为那夜我要巡行埃及地， 把埃及地一切投生的，无论是人是牲畜，都击杀了。又要败坏埃及一切的神，我是耶和华。这血要在你们所住的房屋上做记号，我一见这血就越过你们去。我击杀埃及地投生的时候，灾殃必不临到你们身上灭你们。你们要纪念这日。 守为耶和华的节，作为你们世世代代永远的定例。你们要吃无酵饼七日，头一日要把酵从你们各家中除去，因为从头一日起到第七日为止，凡吃有酵之饼的，必从以色列中剪除。头一日你们当有盛会，第七日也当有盛会。 这2日之内，除了预备个人所要吃的以外，无论何工都不可做。你们要守无酵节，因为我正当这日把你们的军队从埃及地领出来。所以你们要守这日，作为世世代代永远的定例。从正月14日晚上直到21日晚上，你们要吃无酵饼。 在你们各家中七日之内不可有酵，因为凡吃有酵之物的，无论是寄居的，是本地的，必从以色列的会中剪除。有酵的物，你们都不可吃，在你们一切住处要吃无酵饼。于是摩西召了以色列的众长老来，对他们说：“你们要按着家口取出羊羔。” 把这逾越节的羊羔宰了，拿一把牛膝草蘸盆里的血，打在门楣上和左右的门框上。你们谁也不可出自己的房门，直到早晨，因为耶和华要巡行击杀埃及人。他看见血在门楣上和左右的门框上，就必越过那门，不容灭命地进你们的房屋击杀你们。 这例你们要守着，作为你们和你们子孙永远的定例。日后你们到了耶和华按着所应许赐给你们的那地，就要守这里。你们的儿女问你们说：“行这里是什么意思？”你们就说：“这是献给耶和华逾越节的祭。”当以色列人在埃及的时候，他击杀埃及人，越过以色列人的房屋。 救了我们各家，于是百姓低头下拜。耶和华怎样吩咐摩西、亚伦，以色列人就怎样行。到了半夜，耶和华把埃及地所有的长子，就是从坐宝座的法老，直到被掳囚在监里之人的长子，以及一切投生的牲畜，尽都杀了。 法老和一切臣仆，并埃及众人夜间都起来了，在埃及有大哀嚎，无一家不死一个人的。夜间，法老召了摩西、亚伦来说：“起来，连你们带以色列人从我民中出去，依你们所说的去侍奉耶和华吧；也依你们所说的，连羊群、牛群带着走吧。” 并要为我祝福。埃及人催促百姓打发他们快快出离那地，因为埃及人说：“我们都要死了。”百姓就拿着没有酵的生面，把团面盆包在衣服中，扛在肩头上。以色列人照着摩西的话行，向埃及人要金器、银器和衣裳。 耶和华叫百姓在埃及人眼前蒙恩，以致埃及人给他们所要的，他们就把埃及人的财物夺去了。以色列人从兰塞起行往舒歌去，除了妇人孩子、步行的男人约有60万，又有许多闲杂人，并有羊群、牛群和他们一同上去。 他们用埃及带出来的生面烤成无酵饼，这生面原没有发起，因为他们被催逼离开埃及，不能单言，也没有为自己预备什么食物。 以色列人住在埃及共有430年，正满了430年的那一天，耶和华的军队都从埃及地出来了。这夜是耶和华的夜，因耶和华领他们出了埃及地，所以当向耶和华谨守，是以色列众人世世代代该谨守的。耶和华对摩西亚伦说，逾越节的例是这样，外邦人都不可吃这羊羔，但个人用银子买的奴仆，既受了割礼就可以吃，寄居的和雇工人都不可吃。应当在一个房子里吃，不可把一点肉从房子里带到外头去。羊羔的骨头一根也不可折断。以色列全会众都要守这礼。若有外人寄居在你们中间，愿向耶和华守逾越节，他所有的男子务要受割礼，然后才容他前来遵守，他也就像本地人一样。但未受割礼的都不可吃这羊羔，本地人和寄居在你们中间的外人同归一例。耶和华怎样吩咐摩西亚伦，以色列众人就怎样行了。正当那日，耶和华将以色列人按着他们的军队从埃及地领出来。